15일 남조선 연합뉴스가 괴력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통해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이 침략전쟁 준비를 위해 미국 상전들에게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섬겨바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괴력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기간에 침략 무기들을 끌어들이는 데 든 비용은 지난해 군사비에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무려 8조 9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